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햇님이 웃을 때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첫눈이 내릴 때면. 행복한 강산이 첫눈이 내릴 때면 저 멀리 백두산을 장군님 생각하시네 수령님 해쳐 손 멀리기 오늘도 마음속이 걸어보시네 걸어보시네 돼요. 창가에 내려 쌓일 때 백두산 고향집은 장군님 그려보시네 어머님 걸어오시 세계 빛을 뿌릴 때 인민을 사랑하시는 오보이 장군님 생각 부강한 조국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하나의 숨결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의 으뜸일세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